안녕하십니까. FM영화 음악의 정은행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60차례의 전쟁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700만 명의 군인과 3천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월간지 편집장의 말입니다. 한 시스템당 1200억 원 정도 하는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 땅에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서 빼앗아간 우리 대포를 미국이 이제 되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문화재 반환을 두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Everybody Knows Concrete Blonde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양재형 씨, 대구의 이동춘 씨, 그리고 하이텔로 민정호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대구의 서영무 씨가 얼마 전에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요즘 날씨 정말 화창하더군요. 공기도 왠지 맑아지는 것 같고요. 사막에서 고생했다고 산 좋고 물 좋은 우리나라에서 요양 좀 하라고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억지로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이겠죠. 라는 날씨 탓을 해주셨습니다. 날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광주 학동의 세형량 편지 잘 받았습니다. 늘 날씨 얘기로 편지를 시작하시는 분인데요. 자줏빛 하늘이니 뭐 하늘빛 하늘이니 하늘과 날씨 얘기를 해주시는데 늘 학동이 입에 붙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요. 다음 편지에는 학동이 아닌 다른 어떤 동소가 바뀌네요. 자,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편지에 가득 적어주셨습니다. 서울 성동구 군자동 대원여고의 김희경 학생. 맥라이언이 톰 행크스와 아들이 해변가에서 놀던 장면을 훔쳐보는 그 예쁜 웃음. 맥라이언이 톰 행크스에게 접근하다가 실패한 장면. 톰 행크스가 맥라이언에게 했던 말. 그리고 너무나 짧은 말이지만 그때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 대단할 거라 생각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 비가 자주 오는 시애틀. 그 시애틀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인스턴트식 사랑이라는 요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영화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신청곡을 적어주셨어요. 대전 서구 삼천동에서 이종성 학생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송윤희 학생도, 또 하이텔로 박성우씨, 황일아씨, 부산의 장민씨, 명훈 학생, 김학수씨, 대전 서구 삼천동에서 소창랑 학생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When I Fall in Love, 클라이브 그리핀, 셀린 디온입니다. Give my heart.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결인 도전장. 한국판 공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대구 달서 대곡동의 정준용 씨, 광주 서구 율산이동의 기평자 씨, 광주 북구 문흥동의 문채은 씨, 그리고 대전의 남승춘 학생, 대구 내당 4동의 성시선 씨, 하이텔의 박세현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 중에서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됐을 때는 그다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뭔가 문화 풍토가 다르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데요. 어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도 그런 범주에 들어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공개되었을 때는 미국인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혹평을 받았고 흥행에도 실패하고 만 영화인데요. 바로 1986년에 플래툰, 1989년에 7월 4일생 이 영화들에 이어서 올리버 스톤의 베트남 전쟁 3부작의 완결편인 영화죠.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가 곧 개봉됩니다. 플래툰과 7월 4일생 이 영화들은 미국의 정신분열과 기만을 다루기 위해서 미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잖아요. 그것과는 달리 이 완결편인 하늘과 땅의 주인공은 한 베트남 여인입니다. 레리 히에립. 그녀는 키라라는 베트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죠. 1953년, 낮에는 미군이, 또 밤에는 베트공이 설치는 마을, 바로 그녀가 사는 키라라는 마을입니다. 레리 히에립의 오빠들은 빠치산이 돼서 산으로 들어가고 그녀는 정부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죠. 그런데 정부군에서 풀려난 뒤에 이번에는 다시 빨치산에게 고초를 겪습니다. 이유 없이 풀려났다고요. 이제 그녀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하다가 미군 부대 근처에서 PX 물품을 팔게 되고요. 때로는 돈 때문에 몸까지 파는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 뒤에 미 해병 상사인 스티브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레리 히에립은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에 삽입된 베트남 민요 한 곡 들어보죠. 영어로 된 제목이 Please Come Visit My Village of Hoaki인데요. 우리 마을 호아키로 한번 놀러오세요. 이런 뜻이 될까요? 노래는 주연을 맡은 히엡 티레가 부릅니다. Nhìn bài ca trắng trắng gửi như bom Dội đi qua bước tận sau Bên bồi bên lỡ sắc đỏ mở ngoang Đất màu bà giáo thì an Hai tay liêu hoa nghĩa trang mà Hỏi ông biết bao lần đơn Lại qua lại ra vào xốt xa Quê đồng ruộng xe cơm vai Đồng khô cây cây đêm ngày quên thân nhiều thêm công cây công trâu cuối mùa đi mưa ngày mưa đêm Thank you. 좀 색다른 곡이었죠. 하지만 그 정서의 코드가 우리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베트남 민요, Please Come Visit My Village of Hoa Ki 주연을 맡은 Hiep Thi Le의 노래였습니다. Let it hear it. 그녀는 바로 베트남의 역사입니다. 40여 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전쟁을 겪었고요. 또 여러 국적의 군대들이 자행한 그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얘기는 영화를 위해서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의 실화예요. 레리 히어립은 실존 인물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영화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는 그녀가 펴낸 자전적인 소설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을 때, 그리고 또 한 권, 전쟁의 아이, 평화의 여인.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을 근거로 해서 재구성한 겁니다. 주인공 레리 히어림 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엡 티 레라는 배우가 맡고 있는데요. 올해 24살이고요. 신인 배우입니다. 그녀는 9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보트피플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우연히 이번 영화의 주연 여배우 오디션에 참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레리 히에립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준 미국인 남편 스티브 버틀러 역은 올해 아카데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던 성격파 배우, 바로 그 터미 리 존스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버틀러는 레리 히에립과는 달리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레리 히에립이 만났던 4명의 남자들을 그 특성만 이렇게 골라내서 섞어서 만든 일종의 복합적인 그런 가공의 인물이죠. 그 밖에도 마지막 황제 조안 첸이 레리 히에립의 어머니 역을 맡고 있고요. 또 킬링 필즈에서 나왔던 베트남 출신의 의사 배우 행요르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화는 레리 히에립이 1986년 조국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어둡던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끝나는데요. 이 월남전 3부작의 마지막 영화로 글쎄요, 과연 올리버 스톤 감독이 자신이 갖고 있던 월남에 대한 강박관념을, 그 가해자라는 강박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런지, 영화를 봐야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나요? 하늘과 땅 중에서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기타로의 음악입니다. 하이텔의 전경준 학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축하의 말을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이란 말을 하는데 그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음악을 골랐다고 하면 너무 장난스러운 얘기가 될까요? Heaven and Earth 중에서 And the Title 기타로의 음악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하이텔의 김태용 씨가 이미 시사회에서 가서 보신 영화가 이번에 토요일에 개봉됩니다. 지난 3월 2일에 열렸던 대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서 신인 감독상, 신인 여우상 이렇게 다 합쳐서 6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죠. 두 여자의 이야기가 이번 토요일에 개봉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정국 감독은 연극 영화과 재학 시절부터 백일몽, 한여름의 꿈 이런 단편 영화로 재능을 인정받은 연출가인데요.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그의 두 번째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그 유명한 부활의 노래고요. 자, 두 여자 이야기. 한국전쟁 직후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현대사를 살아왔던 두 여인의 얘기인데요. 이정국 감독은 이 두 여인의 갈등과 화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영수는 시집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후처를 드리죠. 경자는 전쟁 통해 피붙이라고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후처 자리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두 여자는 남편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지만 남편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이 두 여자는 차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죠. 하지만 경자가 마을의 한 청년과 야간 도주를 해버리자 영수는 병든 시어머니, 경자가 낳은 아들 상민, 그리고 남편이 남긴 빚더미 이것 모두를 짊어진 채 혼자서 힘겨운 생활을 꾸려나가죠. 자, 이제 세월이 흐르고 영수는 선창가를 전전하는 경자를 찾아갑니다. 경자는 영순을 따라서 다시 옛집으로 돌아오지만 이번에는 이미 커버린 아들이 생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영순 역에는 김설아 씨가 그리고 경자 역에는 아역 탤런트 출신인 윤유선 씨가 맡고 있는데요. 이 윤유선 씨는 영화로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죠. 하이텔의 김태용 씨는 영화를 보고 이런 감상문을 적어주셨네요. 솔직한 영화다. 감독에 의해서 포장된 느낌이 없는 솔직한 영화. 우리 여인네들의 싸움에 유난히 많이 등장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그런 웃음들이 이 영화의 분위기를 살린 것 같다. 고난과 희생으로 얼룩진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솔직히 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영화 두 여자 이야기의 테마, 한 여자 또 한 여자입니다. 영화 두 여자 이야기 중에서 한 여자 또 한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 제목에 어울리는 편지가 한 통 와 있네요. 서울 강동구 천호삼동의 희란 학생. 두 장의 편지 가득히 친구 혜선이를 걱정해 주셨어요. 혜선이가 지금 듣고 있으면 힘 좀 날지 모르겠네요. 힘내세요. 한 여자 또 한 여자 두 여자의 얘기가 담겨있는 편지 잘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Femme Fatale라는 용어 아시죠? 이 Femme Fatale 하면은 남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유부라는 뜻인데요. 이 Femme Fatale라는 단어를 헤드 카피로 쓴 영화가 있습니다. 이혜영 씨, 손창민 씨가 주연을 맡은 아주 특별한 변신. 재미 작가인 임사라 씨의 추리 소설로 영화를 만든 작품인데요. 뉴욕에서 올로케로 촬영됐다고 하죠.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한 동양 여자가 히치하이크를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예지였고 그녀를 태워준 남자는 뉴욕 증권가의 거물인 로빈이었습니다. 예지의 매력에 이끌린 로빈은 그날 이후 그녀를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예지가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최근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사실도 알게 되죠. 로빈은 예지를 자신의 회사에 고용합니다. 예지는 아주 놀라운 수완으로 로빈의 사업을 번창시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연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괴로워합니다. 바로 로빈의 변호사 진우였는데요. 왜냐면 진우 역시 예지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예지는 아내와 이혼하라고 로빈을 부추기고 로빈 역시 이혼을 결심합니다. 어느 날 로빈은 젊은 남자와 아내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는 그 남자와 싸웁니다. 그런데 로빈과 젊은 남자 이 둘 다 싸우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로빈과 결혼하려던 예지의 꿈은 깨어지고 모든 유산은 로빈의 아내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의 한 공원에서 두 여자가 만납니다. 예지와 로빈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지는 자기 어머니를 버렸던 로빈에 대해서 또 로빈의 아내는 자기 아버지의 회사를 모두 가로챈 로빈에 대해서 각각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난다면 별 특별한 게 없겠죠. 또 두 남자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두 여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로빈의 아들 제시와 변호사인 진우였죠. 이때부터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석기 감독인데요. 원래 촬영 감독 출신이죠. 땅끝에선 연인, 또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 이런 영화들을 감독했습니다. 영화 속의 주제가 한번 들어보죠. 박영미 씨가 부릅니다. 그대를 영원히. 바로 이 밤이 지나면 개봉하는 영화죠. 아주 특별한 변신 중에서 그대를 영원히, 박영미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가시가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시에게 가서 찔리는 것이다. 저 이 글을, 뭔 글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삼총사 멤버인 인규 재훈이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서울 용산구 가로동에서 정도연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틀의 조소명 씨, 형수님과 이 곡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리차드 아텐보로 감독, 로버트 다우니가 주연한, 다우니 주니어가 주연한 영화 차플린 중에서 웃으십시오. 스마일입니다. What's just a crying?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So near, that's the time you must keep on trying. Smile, what's the use of crying? What's the use of crying? You'll find the life is still worthwhile if you just smile.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you'll get by.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 shining through. It's no good unless she loves you. All the way. Happy to be near you when you need need someone to cheer you all the way. Taller than the tallest trees, that's how it got to feel. Deeper than the deep blue seas, that's how deep it goes, it's real. When somebody needs you, you're no good unless she needs you. Oh, the good are years, and for all the in-between years, come what may, who knows where the road will lead us, only a fool say. But if you let me love you, it's for sure I'm gonna love you all the way. It's for sure I'm gonna love you all the way, all the way. 서울 성동구 웅봉동에서 최강용 씨가 안혜선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대구 중구 남산 사동의 최윤정 씨도 신청하셨는데 바로 나인영에서 이 노래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면서 줄리아 로버츠에게 들려주던 바로 제프리 오스본의 노래 All the way였습니다. 제가 이 음악 나가기 전에 그 채플린의 스마일 들려드리면서 정도연 학생의 말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바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시가 당신의 상처에 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시에 가서 찔리는 것이다. 그렇죠. 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찔리고서는 뭐 개가 잘못했다는 둥 하면서 장미의 목을 가위로 치지 장미가 워낙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정도연 학생 좋은 말 고맙고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이동에서 여노미 씨가 영화 고령가 살인사 소년 살인 사건 중에서 Y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리지널은 프랭키 에벌론이 불렀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고령가 소년 살인 소년 합창단이 부릅니다. 자,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인사드리죠. 지혜와 상우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신 박경선 씨도 마지막 곡 들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love you so. Why? Because you love me. No broken hearts for us, 'cause we love each other. And we offer and trust, there could be no other. Why? 'Cause I love you. Why? 'Cause you love me. Because I love you. You say I'm your special treat. Why? Because you love me.